Wasting my word, wasting my time 내게 모두 내어주고 매일이 달라지는 순간 느끼고 있었어 마음이 너에게 자꾸 열리고 있다는 걸 쉬는 모든 것들 중에 너만 기억하고 느끼고 아끼며 가까이 곁에 두고 싶어 She blew me away Heaven is in your eyes Heaven is in your song 내게 네가 보여주는 세상 모두가 다 Heaven is in your kiss Even though tears fall down 하늘 아래 유일하게 넌 하늘 아래 유일한 내 웃음 쏟아지는 미소 어떻게 이런지 누구나 한 번쯤 그리는 그런 하루였어 You blow up my heart Heaven is in your eyes Heaven is in your song 내게 네가 보여주는 세상 모두가 다 Heaven is in your kiss Even though tears fall down 하늘 아래 유일하게 넌 하늘 아래 유일한 내 웃음 하늘이 마지막인 듯 그댈 바라볼게 좋았던 너를 Heaven is in your eyes Heaven is in your sound 내게 네가 보여주는 세상 모두가 다 Heaven is in your